one shot. Let me tell something that you already know. You just get to rock to me, nah man. Yeah, you win and I'm on board. 어두운 길을 걸어 빛을 밝혀 말해 누른 길처럼 Get your mind, 앞으로 걸어 시비 따위에겐 아직 넌 어려 One shot, one chance 두 번은 없어 놓치지 마 자칭 비켜 네 자신에게 덤벼 자가진 너 펼쳐봐 Just do it One shot, 불복할 땐가 나를 둘러싼 덫에 걸려들 땐가 Only one shot, 도망치지 마 뒤돌아서서 두려움에 맞서봐 You only have last chance, you know?